get it one night more. 간지러운 숨소리 생각나 어려운 push. I can feel you. I can feel you. Yeah. 목적은 다르지도 알코올의 힘을 빌려 실수로 전할지도 모르겠어 판단력이 흐려 무의식 중에 허공에 널 그려 미쳤나봐 사과는 필요 없잖아 우린 아니하던가 쿨한 게 멋진 거라고 미국에서 말하잖아 you know me 기억나 너의 바디 완벽한 비율인 거에 I'm talking about your mom. I'm talking about your daddy. I'm talking about your lips. I'm talking about your 머리부터 발끝까지. Oh, I'm talking about your mom. I'm talking about your everything. 근데 난 어딨어? 그리워 너의 몸. 간지러운 숨소리. 생각나 어려운 push. I can feel you. I can feel you. 그리워 너의 몸. 찰랑이던 모든 생각나 어려운 push. So where are you? We were beautiful 우리도 찰떡궁합도 보고 싶어 너의 허리춤에 타투가 아직 작업실에 있어 그때 락보다 피곤하면 들려 하루만 자고 가 got everything you need 죽겠어 너 때문에 넌 killer 양심에 가 check 나를 찔러 친구는 널 내 ex라고 불러 난 더 섹시하게 발음하고 I'm 싶어 I'm talking about your mom. I'm talking about your daddy. I'm talking about your lips. I'm talking about your 머리부터 발끝까지 oh. I'm talking about your mom. I'm talking about your everything. 근데 난 어딨어 그리워 너의 몸 간지러운 숨소리 hey. I need you, babe. 생각나 어려운 push. I want your body. I want your body. I can feel you. You know I can feel you. 그리고 너의 몸. Yeah, right. 찰랑이던 머리. 생각나 어려운 push. I want your body. I want your body. So where are you? So where are you? Bobby on your body. Bobby on your body.